버릴 것만 같은 날들 비상하리란 꿈의 폭풍들로 맞은 나의 아침엔 반짝임이 없는데 진실은 누구라도 갖고 있는 것 하지만 보여준 얼굴인 거짓뿐인 것 영원에 남겨진 나를 찾는 정한 건 없겠지만 내일 새로운 날이 계속될 테니까